순간부터 먼 여행처럼 우리 힘겨웠지. 많은 시선 속에 먼 훗날까지 저 하늘 아래 함께 할 수 있게 두 손 모았지만 넌 행복해야 해. 너를 위한 내 마지막 부탁이야. 내게 더 슬퍼지면 그땐 힘들 거야. 이제 떠나야 해.